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마식령 스키 경기 2016을 관람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가 제시한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웅디한 강령을 실현해 나아가는 진군길에 산악같이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이 만날을 과감히 박차며 자력자강의 창조대전, 만리마석도 창조대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충정의 200일 전투에서 위대한 대승리를 이룩한 격동적인 시기에 마식령 스키 경기 2016이 성대히 진행되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마식령 스키 경기 2016을 관람하셨습니다. 황병서 동지, 최룡해 동지, 리수용 동지, 오수용 동지, 리영길 동지, 리일환 동지, 김영수 동지, 조영원 동지, 한광상 동지, 박정천 동지, 마원춘 동지와 도당 위원장들, 각계층 군중들이 경기를 함께 보았습니다. 돌아내리기, 스키 조약, 크게 돌아내리기, 내리치치기 종목으로 진행된 스키 경기에는 조선인민군의 매봉산팀, 량강도의 사자봉팀, 자강도의 장자산팀, 함경북도의 관모봉팀, 함경남도의 성천강팀이 참가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경기장에 도착하시자 선수들과 관람자들은 주체 체육의 강화 발전과 인민들의 문용한 생활을 위해 끝없는 헌신과 로고를 바쳐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성을 터쳐올렸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는 김일국 체육상으로부터 경기 진행 계획과 선수들의 준비 정형에 대한 보고를 받으시고 마식령 스키 경기 2016을 보셨습니다. 경기 종목과 팀의 명칭, 선수의 이름과 번호를 알려주는 방송원의 소개와 함께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들의 사진이 대형 전광판에 현시되었습니다. 먼저 한 명씩 출발한 선수들이 6m 또는 15m까지의 간격으로 600m 구간에 설치한 수십 개의 기본대를 실수 없이 돌아내려 결승선을 통과한 기록을 측정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돌아내리기 경기가 진행되었습니다. 높은 기술과 정확 판단 능력, 튼튼한 육체적 준비와 대담성, 침착성, 고도의 민활성을 요구하는 돌아내리기 경기에서 매 팀 선수들은 급경 사면을 따라 촘촘하게 꽂아놓은 깃발들을 재치있고 기백있게 돌아내리며 훌륭한 동작들을 펼쳐보였습니다. 선수들이 출발하여 수십 미터 직선 주로를 지쳐내리다가 조약하여 비행한 거리를 측정한 다음 순위를 결정하는 스키 조약 경기가 시작되자 경기장의 열기는 더 한층 고조되었습니다. 관람자들은 선수들이 아슬아슬한 공중날기와 착지 동작을 훌륭히 수행할 때마다 박수갈채를 보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란 위대한 수령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천리해안의 예지와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우리나라에서는 1949년 1월에 스키협회가 창립되고 1965년에는 국제스키연맹에 가입했다고 하시면서 세계적으로 스키 운동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끊임없이 높아지고 그 기술도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데 맞게 스키 종목을 하루빨리 세계적 수준에 끌어올려 국제 경기들에서 당당히 우승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수들이 너비 4 내지 8m, 길이 10m 간격으로 600m 구간에 설치한 수십 조의 기문대를 실수 없이 돌아내려 결승선을 통과한 기록을 측정하여 순위를 결정하는 크게 돌아내리기 경기도 선수들의 드높은 경쟁 속에 치열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스키 경기의 절정을 이루는 내리치치기 경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번개같이 날아내려 결승선을 통과한 선수들이 맵시 있게 제동치치기 기술을 보란듯이 과시하며 일으키는 눈갈기가 마식령 스키장의 이채로운 풍경을 더해주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란 선수들의 폭발적인 활강 경주를 보시면서 용감한 선수들의 모습이 정말로 인상적이라고 말씀하시었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동지께서란 우리 선수들이 진행하는 스키 경기를 보니 사람들의 용감성과 대담성을 키워주고 민첩성도 높여주며 체력을 전면적으로 발달시키는 체육 종목인 스키 종목에 근심을 놓는 것과 함께 스키 운동을 대중화 생활화하면 앞으로 세계적인 스키 강자들을 얼마든지 배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경의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사는 체육은 조국의 전엄을 떨치고 인민들에게 민족적 흥지와 자부심을 안겨주는 데서 그 무엇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역할을 한다고 하시면서 나라의 체육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지침으로 대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셨습니다. 남녀 스키 선수들이 참가하여 평시에 연마한 체육기술과 불굴의 투지를 남김없이 시위한 경기가 성과적으로 끝나고 시상식이 있었습니다. 국가체육지도위원회 위원장인 최종혜 동지가 1등을 쟁취한 조선인민군의 매봉산팀과 선수들에게 우승컵과 금메달, 2등을 쟁취한 량강도의 사자봉팀 선수들에게 은메달, 3등을 쟁취한 자강도의 장자산팀 선수들에게 동메달을 수여했습니다. 경기 참가자들은 마식령 스키 경기 2016을 직접 발기하시고 혁명령도의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몸소 자기들의 경기를 보아주시며 대같은 은덕을 베풀어주시고 나아갈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신 경의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다음없는 감사의 인사를 삼가드리면서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체육강국건설 구상 실현에 적극 이바지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었습니다.